믿음의 연결고리 리브가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나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홀 가문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출생했음을 상세히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 첫 단어 이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 일이라 함은 이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본처의 아들 이삭을 전제로 바친 믿음의 최절정 사건 이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는 그 최절정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고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가드 말하다라는 뜻의 나가드인데 그 나가드의 와우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직전에 일어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건과 이후에 등장할 나홀의 족보 사이에 와우의 족법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와우의 족법은 행동적으로만 연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신앙의 사건 그 흐름이 변치 않고 이어진다라는 의미에게도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최절정의 믿음의 사건 그것과 특별함으로 나홀의 족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나홀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나온 여덟 번째 아들 두두엘 그 두두엘의 딸이 리브가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이 족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이 아브라함의 최고조의 믿음을 나홀의 손녀 리브가와 연결시킴으로써 리브가의 믿음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에 적응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힘이 그것과 지금 족보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리브가의 믿음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같은 흐름이라는 것이죠.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고리라는 뜻이 갈고리. 또 오직함이 탁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붙잡아서 바꿔치는 것. 그 도구가 바로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이 다시 말해 끊어진 관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는 뜻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온다는 증표로 아브라함에서 엘리에셀로부터 리브가가 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기하게도 그것은 바로 고리와 순목고리였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온다 그 가문에 들어올 것이라는 증표로 엘리에셀이 준 것이 고리와 순목고리였습니다. 창세기 24장 4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그런데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구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그랬어요. 고리 이 손목고리가 나오죠. 공통적인 단어가 고리입니다. 고리 이것은 앞으로 리브가가 구속사의 끝을 구속사의 끊어진 흐름을 연결할 연결고리가 될 것을 암시하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이 연결고리의 사명을 담당하되 고속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 시간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리브라는 나무의 가문과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리브라는 나무의 가문과 아브라함의 가문 절대 스스로 연결될 수 없는 끊어진 두 가문을 연결한 자리였다. 그럼 여기서 나홀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나홀은 예라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라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친동생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면 마치 제가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나를 한꺼번에 세 쌍둥이로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세 쌍둥이가 아니에요. 이 창세기 12장 26절의 표현은 믿음의 정체가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실제 대가 실제의 나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떠서 보면 대가의 첫째 아들의 장자는 하나입니다. 둘째 아들의 아브라함이 셋째는 아무리 육신적 장자는 하나였지만 16절은 믿음에서는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장자였다는 거예요. 70세에 아브라함을 앞세우고 있고 아브라함은 육신적 장자지만 믿음에서 뺄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나홀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정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보내 이르기를 너희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당신의 동생이 나홀이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대가와 또 자신의 아들의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 우상의 도시 갈대나 오르를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참 있었지만 함께 갈대나 오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네. 여기에 나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첫째 아들 하나는 죽었죠. 사라는 두 아들은 아브라함과 나홀인데 나홀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끊어지는 순간이죠. 창세기 24절을 가서 보시면 동생의 나홀이 소름을 따라서 아람 즉 작전 아람으로 옮겨와 거기에 성을 쌓고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지 않았지만 후에 오사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이 나홀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신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근데 문맥상 이곳은 바로 바닷나라였습니다. 바닷이었어요. 바닷나라를 가리켜 나홀이 성을 쌓고 있었던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나홀은 구성의 도시 갈대아우를 순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이 바닷나라로 이주하여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쳤다는 거예요. 구성의 도시 갈대아우를 떠나서 믿음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바람 바닷나라에서 성을 쌓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나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믿음의 대피를 얻고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냅니까? 거의 바닷나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믿음의 여자들, 믿음의 친척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나홀도 살고 있었습니다. 나홀의 가문이 거기에 이주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은 바닷나라에 가서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나홀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과 극적으로 다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보다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나홀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과 연결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대답하되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누가가 대답하되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르 마라나의 또 왕국의 속법을 쓰고 있습니다. 왕국의 속법 앞에 일어난 동작과 전혀 일어난 행동을 가리킬 때 쓰는 것이죠. 앞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너 집 이 사람에게 가겠느냐? 묻자마자 리브가는 아예 묻다는 거예요. 왕국의 속법으로 네 묻다는 것이죠. 얼굴도 한 번 보지 않았는데 리브가는 묻다고 순종합니다. 한 달을 머무르지 않고 바로 떠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루어의 그 위대한 그리고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루어 왔을 때 자동도 머무르지 않고 딱 붙잡는 그리고의 신앙 바로 그리고의 그리고의 신앙이 나라의 가문을 행복한 그 가문을 현재의 가문 아브라함에게 끼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혀 보지도 못한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곧바로 시집하겠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는데 곧바로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평소에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과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랑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 얼굴도 중요하지 않고 용모, 신체도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브라의 위대함은 바로 리브가는 믿음의 순종이 살고 있었던 하나님 땅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땅이 믿음의 조상 에돔의 이름을 부르는 에돔의 왕국이 있었던 신앙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지만 리브가는 그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적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가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전체 여러분도 리브가와 같이 사랑 직접적 아람에만 만족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 안으로 사람이 쭉 들어가기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오늘날에도 어떠한 곳이요 나름대로 믿음의 친척들이 살고 있지 또 자연도 물질도 풍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상징 아브라함의 방은 그 하나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도 그것이 만약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곳에서 사람이 나아가 주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곳은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지만 희망의 최종 목적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라는 무서움은 있지만 구원의 최종 목적지와 다른 곳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영적인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노정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고생 끝에 자기 부모들은 광야에서 죽었죠. 광야 이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열두 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브레의 지파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안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가나안 지역에 머물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모두가 신앙의 동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장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요단강 동편의 풍요로운 곳을 보고 바다와 같은 풍족한 지방을 보고 약속의 땅 강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편에 머물렀던 자들 우리는 절대 충분히 못해도 이 땅에 풍요로운 것을 받쳐 그리고 그런 풍요로운 것을 어디서 찾게 되지 마시기를 진리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는 어떠한 연결고리였습니까? 바로 리브가는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대단한 여자죠.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는 자신의 남편 이삭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 이삭은 40세에 이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눈물로 기도했죠. 이삭의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순간 임했습니다. 이곳에서 그 얘기를 시대해 그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나온 큰 자 에서가 나중에 나온 사자 야곱을 숨겨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줄곧 하나님의 언약이 머문 야곱만을 지켜냈습니다. 야곱의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야곱의 성품을 보지 않았어요. 무엇만 봤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만 봤어요. 이것도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조건 사랑했던 리브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아득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날마다 만들어주는 이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삭은 에서의 순양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별미라는 조건을 가지고 에서를 사랑한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조건 없이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를 대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삭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에서에게 그 중요한 창조의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 끊어버릴 뻔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이 이삭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는 설사 자신이 어른들을 받아 죽을지언정 남편 이삭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야 사람 내가 나갈 것이다. 야 저주는 내가 갈 테니 내가 시키는 말을 해라. 지가 잠든 축복을 받았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리브가의 노력으로 이삭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과 다시 연결됨으로써 이삭은 산자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때로부터 44년이나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리브가 되게 이삭이 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이때 이삭의 나이를 136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6세 때 다 죽었던 이삭, 눈도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도 없었던 그 이삭이 야곱을 장자로 축복한 이후 180세까지 장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장자의 축복을 유보가 되게 이삭이 받아 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여러분 모두 이 이삭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삭과 같이 얼마나 많은 산자의 약속들을 받았어요. 이삭과 같이 얼마나 많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신령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어. 그동안 잃어버렸던 수많은 구속의 언약들과 그 시간 가족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시기를 성령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하나님의 권력의 말씀을 찾아서 깊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떠한 연결고리였습니까? 이들은 야곱이 사기꾼 라반에게 갈 때, 사기꾼 라반에게로 갈 때 유모 두보라를 연결시켜준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 라반에게 갈 때 유모 두보라를 연결시켜준 사람. 결국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살고 있는 박단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볼 때 이 라반은 천하의 사기꾼 중의 사기꾼입니다. 아무리하게 인연을 부려먹고 도망성 치지 않는 악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금기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 누구의 말입니까? 라반의 뒷딸의 말이에요. 라반의 뒷딸, 레아, 라헬, 딸이라면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보세요. 라반의 뒷딸, 레아와 라헬도 내 아버지 라반이 토종입니다. 우리를 살고 한 분의 반모하는 자다 라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반과 한평생 같이 살아온 리브가 또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따라서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야곱의 신경과 믿음을 지켜줄 사람으로 자신의 믿음 있는 유혹, 두보라를 함께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두보라를 야곱과 연결시켜 보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박단아람으로 도망갈 때 두보라와 함께 갔다. 창세기 24장 5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리브가가 엘리에셀에 의해서 아브라함 가문으로 시집 들어올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리브가와 함께 누가 함께 있다? 그의 유모, 두보라가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8절 말씀을 또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배들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다. 딱히 두 번 등장해 드보라. 근데 이 창세기 35장의 사건은 어느 때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박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이후에 20년이 지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장면입니다. 박단아람으로 도망간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유모 두보라가. 오는 대신에 죽었어요. 이 말은 야곱이 박단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유모 두보라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갔다는 것. 결국 야곱이 상처를 안 받은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온갖 수모와 고통,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모가가 지켜준 유모가가 보내준 유모 두바의 전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신령한 갈고리가 되어서 야곱을 두보라와 연결시켜 주었고 또한 두보라는 야곱이 2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떠나 있는 동안 그를 엄마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한 연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갈고리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문은 수단의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고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이라는 선자의 가문으로 꼭꼭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믿음의 입에 이삭을 세운 게 누구였어요? 리브가였어요. 또 이삭의 믿음의 아들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을 믿음으로 세운 자도 리브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남겨놓으신 이 구속사 말씀의 갈고리 덕택에 천국이 보장되는 아브라함 가문에 모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사 말씀 때문에 수고가 다시 받잖아요. 수고를 쓰기로 특수적으로 받잖아요. 이 구속사 말씀, 이 신령한 갈고리로 우리가 엮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원래의 공격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애매한 주제 우리 모두 뛰어들어서 수많은 하인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신령한 리브가의 사명, 칼고리의 사명을 오늘도 성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말씀을 엮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칼고리로 엮어야죠. 하나님이 수많은 하인들을 우리의 천국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런 정말의 기회가 어딨어요? 야간 세상 사람들은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세상 풍속을 찾으러 그곳에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4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훈수하기만 한다면 신뢰의 유명을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엮이고 천국이 엮이고 천국의 역사에 존속하는 역사 신령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말씀의 은혜와 감격 그 큰 사람의 가슴에 품고 나가서 구속사 시리즈를 전하고 강남대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을 전하고 말미암아 2015년 남은 3개 동안 이 땅에 흩어진 수많은 마음의 가정들을 아브라함의 가문에 연결시키는 신령한 리브가 되기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뛰어들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고 이삭의 믿음을 세우고 야곱의 믿음을 세웠던 갈고리 신앙, 리브가 신앙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너무나 아버지를 크신 은혜를 받아 이 구속의 말씀에 갈고리로 연결되었다면 이제부터 죄를 구속의 말씀을 들고 나가 수많은 영혼들을 신앙 갈고리로 엮을 수 있는 리브가 우리 신앙으로 주셨어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도 아름다운 가문의 큰들이 되어서 상자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신령한 가문의 품 천국에 있어가는 성인들을 기대하여 주셔서 성인간의 우리의 한신 우리 앞에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